싶어 이 밤이 싫어 휴증 깨고 싶어 목소리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딱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던 내 망가진 내 모습 위로해준 날 난 돈을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내 심장 소리를 봐 잘못해라 널 부르잖아 Save me, save me. I need your love before.